편인 듯해 보여줘 봐. 너 하나의 전부인 걸게. 뼛속까지 날 다 걸게. 다는 이미 기울어졌어. 나를 위한 축배 늘어줘. 여기 너를 위한 뮤직. 여기 너를 위한 무대. 내가 속한 세상.